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공감한대 또래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 신청 시 자신과 가장 적합한 또래 상담자와 1대1 매칭되어 상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최대 5회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드론 아카데미 3, 4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서울 드론 아카데미 홈페이지 참여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디지털 사업부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입니다. 기존 한대방송국 보도부가 운영하던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이 폐지되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헙스뉴스와 보도라디오 정보를 게시하며 뉴스 제보 및 기사와 관련된 질문사항도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공연장에서 종묘제례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 무대에서 조선 왕실의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곡과 춤 전체가 선보여진 것입니다. 독일 관객에게 역사적, 예술적 의미의 설명을 위해 도움 자막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편, 1시간이 넘는 연주가 끝난 후 10분 가까이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지난 13일 중국 쓰촨성이 지진 1급 비상대응 태세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쓰촨성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과 구조는 지속화돼 응급 구조에 중점을 뒀던 대응 방향을 재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한편 쓰촨성에선 이번 지진으로 93명이 사망했으며 25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규모는 지난 2013년 발생한 7.0 규모의 강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남학생이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하대 측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해당 남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최고 수위 조치에 따라 퇴학 후 해당 남학생은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됐던 그의 첫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